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 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특히 여기는 덥습니다. 네. 아, 오늘도 바쁘고 오늘도 보라색 톤을 입으셨는데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또 푸른색 옷을 우리 또 코디 언니가 갖다 놨어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 내가 전화를 걸었어. 네? 붉은 톤으로 갖다 달라 그랬더니 네. 퀵으로 또 갖고 왔더라고요. 아, 퀵으로? 네, 붉은 톤. 아, 역시 이거 실세네, 실세. 실세? 어. 아니면 나한테 뻗던기고 안 나간다 그러면은 어. 그 시간은 빵꾸지, 빵꾸. 빵꾸래서. 아, 빵꾸지. 네. 내가 하는 상당히 썰레발을 할 사람은 별로 전 세계 없었지. 네. 그 시간대 하는 사람은. 이 시간대는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나올 시간에는 그 제가 하는 얘기를 할 사람 별로 없는 것이 여하튼 뭐 제가 여태까지 안 잘리고 하는 얘기를 보셔야 되겠고요. 아, 시장은요 미국 시장 대비 우리나라 견조한 것이 전 딱 봤을 때 특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의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여하튼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이 뭐 1% 그리고 1.5% 6% 빠졌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2.6% 빠졌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바이오 주식은 4일째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4%가 넘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요. 나스닥의 인터내셔널 그 IBB라는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하튼 오늘 우리 시장은 지수 0.6%, 코스닥은 0.5%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6%, 현대차는 오늘도 현대차는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네요. 오늘 시장의 주제는 따의 역습이죠. 그동안에 따의 역습? 예. 그동안에 은행, 네.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네. 뭐 조선, 네. 뭐 이렇게 그동안에 네. 소외됐던 네.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네. 이렇게 지금 그 반등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특이한 거는 롯데케미칼하고 정유화학주들 네. 반등하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저거죠. 시장에서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거, 어저께 정말 네. 어저께 우리 종량의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 들으면서는 전 이걸 느꼈어요. 독일 사람, 유럽 사람들이 주식 오는데 독일에 네. 있는 걸 뭐하러 사니? 이거가 그 말이 딱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에요.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뭐 심각한 게 듣지 마시고요. 중국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네가 없는 걸 사고 싶은 거죠. 한국에 보니까 애들이 옷을 예쁘게 입네. 애기부터 신상화부터. 그렇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를 산 거 아니냐 이거죠.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아가방 컴퍼니 급등하네. 왜 급등하니? 이유가 있어 따로? 뭐 지금 중국 관련 그 중국 관련 네. 소비주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 쪽에서 디오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피자 MPK 네. 뭐 시장 조정과 상관이 없죠. 지금 네. 보게 되면은 궁중비책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네. 제로투세븐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가 직접 이제 매장도 깔고 있죠. 네. 유아용 브랜드 매장 깔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그래서 피자 어떻게 피자 MPK도 좋아요.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MPK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좀 시장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삼성 LNS는 어저께 상한가하고 오늘도 또 이건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이? 예, 삼성 LNS는 거의 뭐 심지어 코스온까지도 삼성이 올라가니까 예. 어처구니 없이 코스온까지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왜? 자기 코스온 좋아하잖아. 아, 저는 코스온 별로 안 좋아요. 왜요? YG가 얘기하면 뭐든지 다 좋아하잖아. YG는 좋아해도 코스온은 네. 별로 안 좋아. 믿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믿기 어려운 식도 있네. 어떤 거? MPK. 예, 예. 왜냐면 우리가 며칠 전까지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게시판에도 수식을 여기서 MPK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증거금 100%이긴 하지만 뭐 키스트 같은 것도 강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엔터업 중에서 유일하게 키스트가 강한 이유는 뭐냐면 네. 중국 매출 비중이 제일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 키스트가.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그 중국과 관련된 소비 관련주의 흐름은 시장하고는 전혀 뭐 무관하게 뭐, 네.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네. 지금 이렇게 그 계속해서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네. 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겠고 네. 화장품 쪽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가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이겠고요. 네. 증거금 크루셜텍 또 증거금 40%로 바뀌었는데 네. 100%에서 네. 크루셜텍 같은 경우도 지금 지문인식 모듈 하는데 중국 쪽에다 납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했죠. 뭐 하든 해도 중국하고 뭐 하는 애들은 네. 뭐 그냥 꾸준하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조금 이따 네. 더 하겠고요. 오늘 지금 주체별로 보면은요 투자체 오늘 외국인이 오늘 5천원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까라야 주로 다 팔고 있어요 그러게요. 삼성전자가 2% 조정받고 있죠. 네, 네. 시작부터 안 좋았고요. 오늘 현대차는 그 종목별로 좀 엇갈립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요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안 좋거든요. 5% 가까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SK에서는 2~3%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반도체가 밀리는데요. 요것도 오늘 정말 반도체가 빠져야 되는지도 오늘 잠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빠질 이유가 없지만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또 이성원 대표 의견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코스피에서 그런 모습, 코스피에서 오늘 모처럼 그 증권사는 또 사고 있어요. 금융투자는 사고 있고요. 상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그냥 금융투자원을 같이 또 손잡고 팔고 있고, 그래서 어제랑 한번 좀 수급이 좀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알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일단 오늘 주가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이 빠진 것은 계기를 댔던 것은 내구재 주문의 일정 감소, 그러면서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들이 분명히 하나 있는, 분명히 사실이겠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에 대한 걱정들. 네,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9년 이후 처음으로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 뒤 계속 마이너스 성장 얘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상관없지만 어저께 제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다시피 작년 12월 31일만 하더라도 뭔 소리냐? 급작,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3개월 만에 뒤바뀐 거거든요. 3개월이 아니죠. 2개월 보름 만에. 그죠? 12월 30일 했던 것도 하고, 이번에 3월 18일 날 조사분이 2개월 반 만에 확 바뀌었거든요. 그에 대한 걱정들,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어떤, 그,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성에 좀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쉽게 해서 이거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환율이랑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유로 입장에서 보면, BMW 가격이 늘 말씀드리지만 14%가 떨어진 거예요. 14%.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판매 가격은 내가 모르겠지만, 유로의 가치가 14%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따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샤넬 테크 이런 건 얘기 많았었잖아요. 샤테크. 그러니까 그 줄여서 샤테크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 20% 내렸잖아요. 우리나라 20% 내리고 유로는 올렸어요. 그거 아시죠? 에르메스는 가격 변화 없다. 그 건방진 거죠. 에르메스가 진짜 명품임을 인증해 주는 거지. 근데 보면 이번에 홍콩에요. 샤넬 그 떨어진 날 보면 사진이 돌아요. 보면 사람 구름 가치라는 건 거짓말이지만 상당히 줄을 섰어요. 살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떤 시장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혼조권의 요인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GDP까지도 이제 또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내구재 주문 이런 거 봐서 미국에서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이거 간단히 얘기하고 담고 넘어가요. 근데 뭐 원유 재고가 증가했지만, 지금 잠깐 화면을 보게 되면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에 대한 쪽은 계속해서 상승인데,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얼마가 증가했나요? 820만 배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미국 원유 재고에 대한 쪽, 그리고 원유 생산에 대한 쪽도 재고 생산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전략 비축유 관련돼 갖고 원유 수입을 작년에 무지하게 늘렸거든요. 그 연말에 그 연말에 무지하게 늘렸거든요. 근데 그 중국의 시노팩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중국의 상업용 전략 비축유 저장고가 이제 한계에 접근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지금 보게 되면은 연료 수입에 대한 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료세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연료세 인상 때문에 감소하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연료세 인상 때문이라는데, 지금 전략 비축유에 대한 이 저장고가 한계가 이르르게 되면 결국에는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뭐 재고에 대한 증가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일단 반등한 것이 오늘 화학 정유주에 대한 반등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또 중동 어디 국가였던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예멘이 어디야 뭐 이런 수단인가. 뭐 어디 뭐 이상한 나라 있었었죠. 들어도 잘 몰라. 근데 마치 걱정이 돼. 우리도 중동 이상한 나라 아프리카 보면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잖아. 솔직히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한국 어디 있어? 이런 사람 아직도 있을지 몰라. 뭐 축구나 좋아하고 그래도 뭐 그런 알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하여튼 여전히 시장에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유 내기 이런 것들은요 잠시 후에 우리 또 우리 1부 마지막 부분에 제가 또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는 화면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1분만 투자하면 다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날에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고요. 목요일 날에 이제 한 주간 이제 마감을 슬슬 시작하잖아요. 네. 목요일 지나면 뭐 거의 뭐 내일 하루 또 땡쯤에 또 끝나니까 일단 한 주간은 마감하는. 한 주간에 글로벌 이슈, 우리나라 주시장 이슈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핫하는 것만 얘기하는데요. 담당해 주신 분 누구죠? 이분을 보니까 지금 의상을 보니까 봄이 왔구나. 네. 나리나리 개나리가 생각납니다. 자기 보면 칙칙하다가도? 약간 칙칙해요. 이분을 보니까 바로 네. 봄이 느껴지는 네. 그분입니다. 자, 김순영 앵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순영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넥타이가 여름이에요. 우리 앵커님 여름이시네. 예, 벌써 짰어요? 핫하신가? 짰어요? 안 짜, 칭찬해 주기로? 네. 그게 칭찬인가? 나만 외롭네. 외롭네. 예. 네. 아, 예쁜 꽃분홍은 아니구나. 분홍색 셔츠를 입으셨는데 뭐. 그러니까요. 가장 예쁘죠. 무슨 얘기할까요? 아, 사실 글로벌 쪽에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우리 안에서도 얘기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나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주사와 관련된 얘기라고는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사실 SK텔레콤 얘기예요. SK그룹주에 관련된 얘기 첫 번째 주제를 해봤고요. 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안심전환대출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네. 오늘 이슈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모든 길은 우리는 이것을 지배구조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용어는 지주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과연 지주사를 통할까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요. 여기에 좀 한계를 더 붙여서 지금 현재 각 그룹 사들이 그 뭐랄까요 중견 기업사들도 상당히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솔그룹. 골프존, 오스테인플란트, 리옴쿠첸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SK그룹까지 네. 해서 지금 지배구조가 상당히 좀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발표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한솔그룹이 23일날 발표를 했을 거예요. 지금 합병을 결정을 하면서 한솔홀딩스와 한솔로지스틱스가 이렇게 합병이 되고 이에 따른 한솔홀딩스의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이 된다. 요 빨간 걸 잘 보시면 돼요. 요게 고리가 순환 출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지주사의 체제가 이렇게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여기서 핫한 종목은 요거죠, 요거. 요거. 한솔 로지스틱스. 아마 오늘까지도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좀 얘기가 되는 게 골프존 개편 구조가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요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골프존에서 투자 사업 부분만 남기고 스크린 골프 산업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요렇게 지배구조 체제를 만들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 페북 하시죠? 네. 보세요. 기운님과 들어가시는 합니다. 네. 안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네. SNS 근데... 하는 사람에 더 많이 우울증을 느낀다. 나 약간 조울증이 있거든. 그래서 안 합니다. 진짜? 네, 조울증이 좀 있어서 안 합니다. 이거 보면 그 조울증이... 페이스북까지 하면은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라고. 앵커님은 SNS 하시고요. 한 이틀간 또 나 이번 주에 이틀 우울했거든. 월요일 화요일. 비타민 그래서. D를 드세요. ABCD의 D. 아, D도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D도 먹고 있는데 안 돼요. 아, 그래요? D는 심지어 아예 자연산으로 먹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약간 우울증이 있어서. 아, 대표님 해를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를 못 봐서? 해는 보는데. 예. 네. 그러니까 자외선을 그 광합성을 못해서 광합성을 하는데도 안 돼. 약간 그게 있어요. 키움증권 회장님이 결단을 내셔서 월급만 좀 올려주면 갑자기 약간 좀 우울증 없어지지. 조금 감소하지. 네. 그죠. 수요일 날 회의한다니까. 적극 그 전에 다음 주 회의한다니까 적극 개진하시던데.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골프조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에 좀 볼게. 리옴쿠첸까지도 지배구조가 좀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함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다가다 얘기는 들으셨을 거지만 이렇게 쭉 정리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고 오스테인플란트는 지금 어느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일단 치과사업 부분을 신설한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혹시 중소형 제약사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뭐 상당히 많으면서 일단 기업 분할과 여러 가지 추진을 하면서 사업적인 부분과 투자적인 부분을 확실히 이렇게 구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바로 이겁니다. 월요일부터 난리가 났었던 게 지금 SK 브로드밴드를 자회사로 100% 편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가 나와서 네. 이게 뭐래 이러고 얘기가 됐는데 일단 여기서 핫한 종목은 역시 SKCNC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왜 100% 자회사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놔두고 그냥 합병하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대표는 알아요? 아니 요즘 사실 SK그룹이 좀 시끄러워요. 뭐 50% 점유율 SK텔레콤 50% 점유율 떨어졌다면서요? 저는 SK그룹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심 있는 게. 하이닉스? 아니요. 그럼요? 회장님 언제 나오시나? 아 진짜로. 아하. 아 정말 진짜로. 회장님 빨리 나오셔야 된다는 정말 생각을 갖고 있고요. 회장님 따님 그 군대 근무 잘하시다 이런 거 관심 있죠 저는. 진짜로.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터는 거야 해군 비리를? 그런가?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것들이 이상하니까. 정말 해갖고, 정말 그 재벌이들 해갖고, 정말 해군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난 조만간 방위성금 얘기 나올 것 같지 않아? 방위성금이요? 네.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나. 아니, 방위성금이라는 거가 별로 없잖아요, 요새. 어렸을 때는 방위성금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 매번 냈거든요. 나 평화의 땜 성금 나올 때 KBS에서 어린이 그 어린이 학교 대표로 가갖고 이렇게. 공중파는 거 화면에 나왔는데. 공중파에? 공중파에. 그게 첫 데뷔였어요. 첫 데뷔요? 네. 그 화면 갖고 있어? 네? 아, 안 갖고 있죠. 아, 그 갖고 네. 있어요. 찾아내! 찾아내야 되나? 찾아내야지. 아, 저는 아이고. 방위성금 이런 게 해갖고, 네. 장기적으로 방위산업 관련 주식이 뭔가 뭔지 모르지만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방위성금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 해야 돼요? 우리나라 백투 퓨처잖아, 지금이요. 네. 우리가 네. 과거 회기 나라잖아, 우리나라가.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에 갑자기 또 모르죠. 새마을운동 관련 주가 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니, 갑자기 그렇게 새마을운동은 진짜 먹었잖아요. 예. 아니죠. 새마을운동 더 뉴타운이란 뉴타운. 아니, 더.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글로벌화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매일 아침 또 매주 일요일날 일어나서 청소해야 되나 동네 좀 안 하셨어요 때까지요? 아 그거 했죠 어렸을 때. 네, 아 지금은 했다고. 네, 네. 아 예 갑자기 예 그래서 네. 아 그러면은 회장 나올 때까지 SK 그룹은 일단 얘기 끝? 아니요 그래서 예. 저는 SK CNC에 아니 결론은 SK CNC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거죠. 아 네. 근데 그 브로드밴드를 그냥 자진 상장 폐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얼마나 눈을 바꿔주잖아요. SK텔레콤 바꿔주면 8,400원에 바꿔주지 않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8,400원이에요. 그 교환 비율로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 하한가 막 하한가까지 가고 하한가까지 갔었나요? 근데 거의 그렇게 급락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서 SK브로드밴드를 그냥 놔둬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아니 높은 분의 뜻이었으니까 말 필요 없죠. 그거는. 우리는 그냥 예, 그냥 받아들여야죠. 뭐 회장님의 뜻인데. 회장님과 그분들의 뜻이잖아요. 아, 지금 안 계신다면서. 아니죠. 매일 네. 아침 가서 매일 그 특별 면회 이런 거 하실 거예요? 두 시간씩? 아니, 업무 보셔야죠. 네. 수출 경쟁력 확보하고. 아, 진짜로. 네. 관심, 이게 이렇게 보니까 관심이 네. 없으셨구나.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SK그룹에. 네. 저는 SK텔레콤도 관심이 없어요. 왠지 아냐면, 네. SK텔레콤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예전에 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SK텔레콤 딱 싫어요, 저는. 딱 싫어요. 네, SK CNC가 있는데 왜 텔레콤에 관심 있어? 우선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럼 네. 아 그럼 여기서는 뭐 다 이것저것 다 피하고 SK CNC. 네, SK CNC가 갑이다. 연대가 갑이다. 이런. 그러면 한솔그룹은 어때요? 한솔그룹은 얘기가 꽤 되거든요. 한솔 네. 로지스틱스 올라가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지주회사 전환 때문에. 네. 어쨌든간에 뭐 한솔그룹 같은 경우는 한솔 로지스틱스가 좀 여전히 지주회사 네. 개편 관련돼서 네.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솔테크닉스가 강한 이유도 또 여기 있거든요. 네. 한솔테크닉스, 한솔로지스틱스, 네. 한솔테크닉스 또 증거금 100%인가? 아, 증거금 100%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종목 한솔그룹에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실적으로만 놓고 보려면은 네. DDR4, DRAM 관련돼서 네. DDR4 네. 전환 공정에서 소재 재료 공급하고 있는 한솔 그 케미칼 그리고 또 얘가 케미칼? 저거를 네. 하고 있거든요. 한솔 케미칼이 또 저 뭐야? 그 필름, 네. 그 뭐야, 그 UHD TV, 네. 앞에 붙인다는 거, 네, 네. 그 필름 붙이는 거, 네. 퀀텀더 TV 필름 이것도 소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한솔 케미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네. 지배 구조의 전환, 뭐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2015년에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배 구조의 전환이었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기는 하는데 네. 말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죠. 이런 잔챙이 죄송하지만 잔챙들이죠. 네. SK 빼놓고 잔챙이잖아요. 어찌 됐건 한솔도 아무리 한솔이라도 삼성의 반개지만 잔챙이잖아요. SK나 큰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그룹이 보기에는 잔챙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삼성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따라가겠죠. 그니까 지금은 큰형님의 왕자가, 왕자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요. 4월 20일 올 날인가 왕자의 게임 시즌5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때 예. 같이 움직이겠죠. 예.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일단 삼성 쪽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큰 형님들이 지주사로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뭐 요거는 네.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많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호재로 받아주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슈는 정책 금융 상품의 흥행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네. 안심전환 대출. 네.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좀 금융 상품이 어떻게 이 돈이 어디서 마련이 되는 거죠? 한국 정책 금융 공사? 뭐 그런 데가 있겠죠. 아, 정부 지원. 한국 주택 공사. 네, 예, 예, 예.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거기서 MBS 마련해 가지고 예, 예, 거기서 이제 되는 건가? 예, 예. 아, 그러니까 왜냐면 증액을 계속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래서 봤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이쪽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아타기 조건이 있어요. 주택 이렇게 보면 1, 2, 3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여기서 있는 게 대출 받은 지 1년 이상 돼야 돼서 한 달 내 주택 담보 대출 한 달 전에 받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연체 기록 없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그리고 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 같은 이런 그 정부 정책으로 사용된 그런 자금으로 지원을 받으시면 안 되고 네. 현재 이용적인 대출 아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네. 안 돼서 좀 불가능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X표를 한번 잘 봐주시면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은행권에서는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 시중은행으로 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지금 대출 상담하느라고 다른 업무를 못 보는데요. 북색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어제 하루만 하면 지금 뭐 한 달치 한도액은 다 아, 끝났다고 그래요? 하고 지금 네. 구조가 지금 되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더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서 극과 극의 양상을 보여주는 주가 흐름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게 은행주예요. 네. 은행주가 굉장히 못 가고 있어요. 뭐 지금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정책금융상품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뭐 꽤 오래된 그 지금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금리짜리도 있고 네. 최근 들어서는 3% 이상을 다 받았는데 이게 2%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린다는 거죠. 사실 예대 마진으로 돈이 안 벌린다는 건데 규모 잠깐 봐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순이자 마진 추이를 시중은행 순이자 마진 추이를 보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봤을 때 KB금융 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지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B국민은행이고요. 뭐 이렇다 할 뭐 시중은행 중에 좀 꽤 말씀 들어보셨던 은행들은 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부담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순이자 마진 추이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그 안심전환대출 지금 20조 원이 모두 소진이 된다면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은 한 1,6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냥 규모로 보면 맞네 그러는데 다른 증권사에서 분석한 거 보니까 한 그게 한 1.5 정도 네. 그러니까 순이익이 1.5% 정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이 정도는 좀 악재가 많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지금 그 전환 대출을 더 늘리게 된다면은 아마 좀 은행주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기에서는 뭐 사설도 많고 네. 문제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주가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주에는 결국 독이라는 얘기예요. 은행주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예. 저는 그 이선 대표한테 왜 그게 돼서 일단. 별로 뭐 은행주는 그렇게 도움될 게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로서는 일단 좋은 선택을 좀 오랜만에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쪽을 감소시켜야 되고 자꾸 이렇게 악성 그 대출에 대한 쪽을 좀 줄여야지만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어떤 그 랜딩, 소프트 네. 랜딩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은행에 대한 실적에 대한 쪽이 앞으로도 계속 털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털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지난 그 한 7년간, 5년간 보게 되면은 가계에는 부채가 지금 뭐 100조 이상 폭등을 할 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300조 이상 늘었거든요. 잉여 네. 현금이. 네. 그러니까 가계 쪽에서 부채가 100조가 늘 때 기업의 잉여 현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보정해주는 작업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아주 첫 단추 그런 아주 작은 첫 단추가 이런 그 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자격 제한을 아주 매우 제한적으로 뒀는데 네. 이거를 좀 더 확실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분에 대해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네. 이승원 대표는 잘 모를 거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승원 대표 대출이 없는 남자거든요. 아, 전 대출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관심이 없구나. 근데 저는 관심이 있는데 네. 관심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은행주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 은행은 이자가 높아야 되잖아요. 어찌 됐건 네. 인간이에요. 네. 정책 자금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이자를 싸게 해주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되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시면 없으신 분이 불평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내년도 보면 선거죠. 총선이잖아요. 또 주겠죠. 그런 거를요. 네. 그래서 저는 은행은 먹살기가 계속 힘들어진다 보고 있고 두 번째는요. 업종 집산하는 차세요. 장기로요. 네. 그 공인이사 증권주나 저 보세요. 장기. 증권주가 대박이죠. 아니, 그걸 증권주 봐주세요. 아, 증권주 요새 대박이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를 봐주세요. 제가 봐주세요. 제가. 연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볼까요? 연봉으로 보세요. 월봉이 긴 거. 예. 네. 긴 거 보세요. 더 긴 거를 보세요. 더 긴 거. 더 긴 거. 네. 1998년 9년부터 나온 거예요. 98년, 90, 여기 95년부터 네. 나왔어요. 예. 몇 년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95년. 증권이 대박이구만. 95년. 아니, 보세요. 95년부터 네. 해갖고, 뭐, 했다가 쭉 내려가잖아요. 네. 95년, 97년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잖아요. 네. 지금 좀 올라가 봤자, 2007년 고점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1999년 수준도 안 됐잖아요, 지금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증권사도 안 됐잖아. 이거를 갖고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키움증권이죠. 그쵸. 키움증권이 네. 대세가 됐기 때문에 키움증권 뽑은 증권주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투자자는 좋아졌죠. 거래세가 거래가 확 줄으니까 예전에 1억당 1억 하면 4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억 하면 싸게 하면 뭐 몇만 원 안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수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인터넷 은행 나왔을 때 은행제 어려울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똑같은 그림 나올 거죠. 은행 되는데 누가 다 기존에 은행 가서 줄 수가 하겠어요. 은행 좀 저는 한마디로 재미없다고 보고 있어요. 상당 기간 재미없을 거고요. 인터넷 은행을 하면 안 하겠어요? 그쪽으로 하죠. 아니, 거기 우리 앵커님 마음이 있네요. 우리 이승원 대표 안 하겠어요? 저도 요즘에 고민은 하고 있어요. 아주 나이 드신 분은 좀 안 할 수가 있어요. 아, 뭐 어떻게 망할지 어떨지 아마 아니 그러더라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 거죠. 대통령이 누가서는 인터넷 전문회는 가서 계좌 트셨어요. 그럼 대통령도 했는데 망하겠어요? 이래 하잖아. 어? 제가 보기에 키움증권이 보여줬다시피 은행 되면 인터넷 기존 은행은 상당히 뭐 그게 누가 되건 간에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 이 안심전환 대출의 끝은 핀테크란 말씀이신가? 아, 그게, 인터넷 그게 아니라 말씀이신가? 그거보다 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단계별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선결제 시장 일단 증권사도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결제 시장에서 들어가게 되면 네. 그러면은 뭐 카드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네네. 그렇잖아. 선결제 시장 먼저 2분기부터 허용해 준다 그러니까 네네. 이거 빨리 진출하는 놈이 또 핀테크 휘어 잡는 거거든요. 김주권 기분증권 해야지. 다우기솔 형님 모시고? 다우기솔 형님 모시고. 저기 저축은행 우리 사장님 모시고. 이현 사장님 모시고. 이현 사장님 존경해요. 사랑합니다. 이현 사장님 예전에 우리 체육대회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분이랑 술 마신 적 있어? 술을 마셨죠. 술 마실 때 그분이 혹시 늦으면. 옆에 있었지. 내가 술 잘 못 먹으니까. 그러면 집에 택시 타지나 뭐 저기 뭐 대리 부를 거 아니야? 그건 못했지. 그럴 때 문 열어두고 다 그거 해드렸어? 그런 건 못했지. 거기에 인생이 꼬였네, 자기는. 아, 네, 꼬였구나. 어, 이제 그런 거 해. 이제부터는 그런 거 해.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약해서. 이제부터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보지 말아야 될 종목이 하나가 좀, 아까 업종이 하나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많이 떨어지면 또 올라가겠죠. 네. 아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득게 바운스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네. 은행 왜 해요? 인터넷 은행 나면 다 글로 갈 텐데. 저도 갈 거거든요? 아, 이승원 대표도 가고요. 이승원 대표 와이프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뻔하죠. 이승원 대표 같이 그런 잘 따지는 사람 있다가 뭐 수수료 내는데 예를 들어서 천 원에 만 원 낼 거를 너 그거 왜 만 원 내니? 인터넷 전문은행 가면 뭐 처음에 한 달 무료인데다가 해봤자 천 원밖에 안 낸다 그러면 다 글로 가잖아요. 근데 모르겠으니까 지금 수수료가 안 내고 있는 상황이라 네. 굳이 지금 다른 은행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근데 그거는 더 확산이 될 거는 맞아요. 그거는 동의. 왜냐하면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들이 인터넷 은행 죽이려고 네. 기존에는 얼마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에 대해서 다 제로해 시켜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금 수수료 이런 거 제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데 네. 만약에 인터넷 은행이 제로다 그러면은 그 수수료가 낮다 그러면은 네. 그 범위를 더 확실히 늘려버리겠죠. 근데 그러면 은행 이익이 확 줄겠지. 제가 장담하는데 뭐 장담하는 게 어렵죠. 네. 주식 갖고는 제가 장담을 하는 건 완전 사기인데요. 네. 세상이 바뀌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친구들한테 뭐 동창회 동창회 하잖아요. 동창회에서 뭐 그 결제하잖아요. 온라인하고 요즘 보면 동창회 계좌면 자동이체 시키라고 친구들이 먼저 총무가 계좌이체 하잖아요. 은행 통해서 계좌 이체하죠. 그 계좌실에 걔네가 수수료 맞고 어떻게 하면 챙겨가는 거잖아요. 뭔가를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라인 쓰신 분도 있고 네. 페이스북 하는 분은 페이스북 좋아요 이런 거 페이지 만들죠. 거기 들어가서 내 페이스북에서 바로 들 텐데 거기 은행에 끼어들 해봤자 아주 적어진다는 거죠. 은행 혼자 먹던 거를 페이스북 나눠 먹고 라인이면 라인 나눠 먹고 카카오톡 라인 나눠 먹는 판에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까놓고 해서 하나은행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은행이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냐. 하나은행이 다음 카카로 인사하면 되겠죠. 그럼 네. 그럼 되겠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 혼자 먹던 거를 나발이 먹던 거를 여러 명에서 나눠 먹는 판이 됐는데 이 보세요. 페이스북에서 아마 페이지 많이 있죠. 친구들 동창 모임에서. 많아요. 글로 아마 돈 다 보냈구나. 페이스북에서 직접이요? 사실.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뭔 소리 은행이에요? 최근에 카카오페이에 제가 가입을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어쨌든 은행권이 조금 너무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되겠네요. 요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은행주가 지금 또 다시 대세 상승할지 모르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도 올라가겠죠. 네. 좀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튀어왔네요. 이렇게 고개를 훌쩍 넘어서 시장에 네.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이슈 돌출구인데요.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아마존, 예전에 우리 영화에서 보게 되면. 예, 아마존.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불켜, 뭐 음악 틀어줘, 뭐 이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동상관 영화에서. 근데 아마존에서 작년에 이제 아주 재밌는 제품, 작년 연말에. 아, 그러니까 타워용으로 하나 스피커 같은 거 세워놓는 거. 이거. 예. 아마존 에코가 나왔습니다. 예. 아마존 에코가 나왔는데. 문 열어줘! 맞죠, 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뭐 하냐면 뭐 음악 틀어줘. 예. 그 다음 오늘 날씨는 어때? 예. 그 다음에 이게 디너, 뭐 음악 리스트를 뭐 찾아줘. 예.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를 뭐 알람 맞춰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일 비 오나 이런 네. 걸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뭐 호텔 뭐 네. 예약해줘 하는 건데 네.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깡통입니다. 그냥 네. 스피커 깡통이고 네. 이게 빅데이터 아마존에서 서버가 있다고 해요. 네네. 아마존에서 서버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인공지능으로 지금 그 업데이트가 돼서 점점점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가전 제품이 네. 여기에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뭐 얘기하는 거죠. 뭐, 알렉사, 뭐 밥 좀 해봐, 밥 해줘. 쿠쿠 전자, 나 쿠쿠 하면서 밥한 거. 알렉사, 그 가스 좀 잔 거, 알렉사 네. 불 좀 꺼, 몇 시에까지 우리 곰국 끓일 때, 네. 알렉사, 그 가스레인지 몇 시까지 꺼줘. 이러면, 이런 게 다 연결된다는 얘기죠. 아, 이래갖고요. 네. 제가 개인사 하나 얘기해드리면, 네. 될지 모르겠지만, 네. 분위기 어색하지만요. 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사람이 불난 사람이 잘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불났던 사람이. 네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불이 났었다는 거 제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7년, 6년 전에 불이 났었는데 조그맣게 났었는데 제가 또 20년 살던 집을 이번에 이사 갑니다. 내일 이사 가요. 내일. 내일 이사 가면도 불구하고 우리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내일 방송을 하고 간다는 거. 그게 중요해. 그렇죠. 어디가 말도 못해. 아, 이사 가는 날 당연히 보통 회사 사람들 다 휴가거든요. 네네. 우리 또 하루살이니까 할 수 없이 나오잖아요. 형님은 준규직이라서 하나 팔로 빼도 될 텐데. 아니죠. 솔직히 머니투비 방송 얘기해드렸는데 김준건 잘릴까봐. 근데 또 계약절이잖아. 근데 아직 혹시라도 내일 보셨는데 사장이 높은 분이 보셨는데 얘 왜 안 나오니 그럼 잘리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진짜 이사 가는데 내일 네. 이사 가는데 어저께 저녁 저는 한 8시면 자거든요. 네. 8시면 자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이성 대표 얘기하는 건데 8시쯤에 누웠어요. 네. 근데 갑자기 아파트면 스피커 소리 나잖아요. 네. 보통 소리가 안 나는데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갑자기 맨날 몇 동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주민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11층에 화재가 났으니 엘리베이터를 말고 빨리 대피하세요 그러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사람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리 어머님 그 나이가 드셨잖아요. 어머님 모시고 빨리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뭐 당황하니까 물 갖고 다니니까 겁도 안 나. 그래서 바깥 우리는 처음에 어딘지 몰랐더니 바깥을 내다보니까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보니까 불자동차, 소방차 20대 정도 와 있고 엄청 와 있고. 그래서 한 번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하니까 연락해야 되니까 핸드폰 갖고 지갑 갖고 우리 어머니 이제 날씨가 추웠어요 저께 따뜻하게 입고 나갔더니 위에서부터 사람이 내려오는 거야. 우리는 7층인데 11층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 위에서 온 뜸은 연기도 하니까 정말 숨막혀갖고 어우 당황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나니까 왜 불이 났냐고 알아보니 아까 공쿡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연세가 오신 아주머니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거를 딱 고걸하고 그냥 가신 거야. 한 시간에 알아서 하면 이게 그냥 불이 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이런 게 왜 이런 게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필요하다는 거지 내 말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감성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그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외롭잖아요 네. 집에서. 그러니까 네. 대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그분은 혼자 사신데 11층 사신 분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이제 로봇이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로봇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네. 나중에 이게 로봇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뇌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아마존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두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아마존 에코라는 제품에 대한 쪽 이거를 네. 아주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그 감성적인 측면에서 외롭고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사물 인터넷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인터넷 이게 통신망 어차피 통신망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빅데이터로 연결해 갖고 아마존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제 통신이 되기 TV하고 네. 냉장고하고 가스레인지하고 세탁기하고 네. 통신이 되기 시작하고 전등하고 통신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냥 홈 오토메이션이 싹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 하나로 이제 오토메이션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존이 지금 엄청난 제품을 좀 내놨다. 네. 이거가 지금 보니까 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가 아마 이게 나중에 더 발전하게 되면 네. 이게 지금 인공지능 로봇으로서 이제 진짜 이건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몇 가지만 해주는 서버지만 네. 서비스만 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네.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로봇까지도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젯가면 네. 그게 보면 이게 이성훈 대표가 정말 아, 대단한 걸 보셨네요. 확인하죠. 제 화면을 오늘 잡아주세요. 네. 그게 바로 에코죠. 네네. 아마존 에코잖아요. 네. 그게 작년에 인수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게. 네. 구글 네스트. 구글 네스트. 네. 이게 처음에 보면 온도 크롭 이게 뭐죠? 온도 조절하는 것만 한 줄 알았더니 네. 여기 맞붙이고 있는 거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네스트 프로젝트, 네스트 애니웨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의 기념이 되는 거고요. 애플에서 하는 거가 애플의 지금 애플 홈이 그 TV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딴 거라고 또 만들어 낸다는 거거든요. 그게 갖고 각 뭐라 그래? 각 플레이어들이 그런 걸 만들어 내는 거죠,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많이 나온 김에 아까 제가 페이하면서 얘기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아까 이제 그 은행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했는데요. 오늘 그 요즘 보면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 오는 집 같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나스닥을 선도하는 것은 하나는 한편에서는 바이오고요. 한편은 페이스북이거든요. 네네. 페이스북의 일곱 가지 빅 체인지라고 CNN 머니에서 또 나온 거죠. 뉴스 보다가 이거 또 찾아봤어요. 세븐 빅 체인지즈 커밍 투 페이스북인데 아직 그 보이는 건 아닌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페이스북 하신 분 많았을 텐데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 나왔던 거, 뭐 계좌, 그러니까 돈 주고 받는 거, 뭐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들어가고요. 또 여기 뭐 들어가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그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저는 네이버 뉴스 잘 안 본다 그랬잖아요. 네이버 뉴스를 안 보니까 무슨 중동의 청년들 다 보내고 이런 것도 나도 몰랐거든요. 네? 네. 난 그런 걸 안 보니까 그런 거 이상한 뉴스. 근데 보면 그러니까 보면 여기 또 이런 게 나옵니다. 보면 뉴스도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런 거 뉴스 모아주는 거 여기 또 새로 들어가고요. 이번에 페이스북이에요. 또 페이스북에 이번에 강점 나누는 게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성원 대표. 여러분들이 댓글 막 달죠. 댓글 달고 여러 개 막 다른 분들 있잖아요. 관심 있는 거. 그걸 여기서 모여서 같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댓글 단 것만 또 따로 보여주는 게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성훈 대표가 저한테 하나 물어본 적 있죠. 뭘 물어봤냐면 우리 처음에 그 서버 만들 준비할 때 네. 페이스북에 영상 딴 데 보낼 수 있어요? 물어봤었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게 이번에 된대요. 인베이드를 시켜준대요. 그러면은 고민을 해봐야겠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예. 그러면 유튜브가 죽는 거죠. 유튜브가 죽는 거죠. 예.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영어 포함해서 일곱 가지인데요. 그래서 인베이드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나, 어느 사이트를 다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들도 다 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느낀 거냐, 이게 뭐냐면,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모든 산업이 산업 간 국경,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네네. 국경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죠? 네. 국경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가, 저는 네이버를 엄청, 네이버 주가가 100만원 간다는 생각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고, 싸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왜? 왜냐 이런 공룡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무한 경쟁으로 넘어가는 시대죠.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하여튼 페이스북, 요 기사, 젊으신 분 있으시면요, 제가 이 기사를 찍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갑자기 생각나서 그 갑자기 좀 찾았는데요. 의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무슨 비즈니스를 하시건, 무슨 주식 투자를 하시건 간에, 한국에만 봐서는 되겠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정보가 없다, 있다, 없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정보가 왜 없어요? 채널K, 키움증권에 오시면 다 있죠, 널려있죠. 왜? 그럼 전문가들이 널려있잖아요. 네. 키워, 심지어는 키워드림에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좀 아는 게 좀 있고, 김세현 과장, 뭐 잘 알고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보면, 국제영업팀이 잘 돼있고, 여기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시청자분들 좀 생각을 좀 더 깨우치시고, 더 하시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해외 주식 많이 보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려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전 다음 카카오나, 이런 우리나라 네이버나 이런 수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네이버가 또 새로 나왔잖아요,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잡겠다고 나온 게 있죠. 뭐죠? 폴리? 폴라. 폴라? 네. 전 써보진 않았지만. 어저께 나왔어요? 네. 어저께 서비스 시작. 그리고 처음에 보면 뉴스 빨리 들어가겠죠? 네. 처음부터 다운로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쓴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쏠이다. 예. 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그렇게 네.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폴라가 네. 인스타그램을 누를 수도 있어. 누를 수도 있는데. 인터넷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 누를 수도 있죠. 누를 수도 네. 있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제 물론 누를 수도 있죠. 왜냐면 진짜, 그, 뭐, 이 바닥은, 예. 갑자기 그러니까 사이메다 같은 게 인스타그램을 그렇죠.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네. 누를 수 있죠. 네. 누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네. 예.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페이스북은 그 어렵다고 치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금방 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회사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눌러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누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솔직한 얘기는 뭐 페이스북 아무 모르잖아요. 트위터가 잘 돼 그 계속 될 줄 알았지. 그렇죠. 트위터를 망하게 한 거 대표적인 거는 미국에서도 그래. 네. 그 로봇 네, 있잖아. 네. 그래서 뭐 각종 정치적인 우리나라 말은 제가 한번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쫙 지칭하지 않았지만. 예, 지칭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봤던 기사에서 한번 월스트리트인가 어디 한번 봤는데요. 예, 우리는 그래서 막 그 댓글 막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트위터는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 했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보고서가 하나 나와요. 또 재밌는 게 있어? 보고서가 오늘 완전 특징이네, 이거.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를 이제 얘기해. 지금 그 페이스북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내용 좋은데? 관찰리는가 SNS, 1인 미디어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 제한된 관계 뭐 싸이월드 자기가 자기 것만 올렸다 이거죠. 네. 근데 이 세대에는 불특정 다수하고 이제 관계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였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이런 거. 네. 이제는 소셜 그러니까 관계를 중심으로 네. 중요시 여기는 소셜 플랫폼이 나왔다는 건데 네. 여기는 이제 텍스트 위주였잖아요. 텍스트하고 네. 이미지 위주였다면 이제는 영상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관찰 예능 1인 미디어 시장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1인 네. 미디어 뭐 아프리카 TV 이것도 이미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얘기했지 나는 디스만 했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예, 그 미디어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나스미디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스미디어가 뭐. 중요하고 그리고 나스미디어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 제가. 나스미디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트래픽 관련된 기업도 중요하고 다산이 뭐 이런 것들 중요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카메라 우리가 고프로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카메라 관련주도 잘 보셔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자이 아이 네. 보여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요. 네. 카메라 부품 관련주들 잘 보셔라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IT 쪽에서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렇게 쭉 나오네. 1인 미디어 관련 기업으로 해서 여기 정리까지 해놨는데, 뭐, 아프리카 TV. 약간 좀 늦은, 한 1년 정도 늦은 부분. 얘기 좀 그만해. 네네. 형님, 그만하셔요. 네, 엔텔스. 이제부터 봐야 돼. 파이어링크, 오이솔루션. 얘네들. 엔텔스는 저기잖아. 종빈이 형. 네, 그 다음에. 비슷한 사람. KINX.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 밑에는 저도 아직 그 KI는 처음 들었는데. 요렇게는 커버리지 하지 않습니다. KI는 처음 들었어. KINX는 그 카카오톡 트래픽 처리하는 회사예요. 아, 상장사야? 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카카오톡 할 때 늘 급등했던데 여기까지는 제가 커버리지를 해 봤는데 여기는 뭐 몰라요. 여기는 저도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뭐 방문을 하든 뭐라든 좀 봐야지 않은 기업들이다. 자기가 보고 내가 디스하면 죽고 오른다. 근데 디스는 안 할 것 같은 내가 딱 들어보니 그런 쪽은 디스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핸드폰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오늘 이 얘기 좀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이성훈 대표. 아니. 그래서 네. 지금 하나 요것까지만 하고 네. 또 2부 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 그래? 그 지금 그 말씀해주신 거. 뭐요? 형님이 말씀해주신 이 얘기를 삼성에서 했네. 인터넷 성장성의 위기다. 뭐하러 내가 얘기하니까 이제 삼성전자, 삼성증권도 내 얘기 좀 들었나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넷 게임 성장성의 위기가 있다. 그래서 게임은 나 잘 몰라. 그러니까 라인 카카오톡에 이거 지금 그 카카오톡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먼슬리 액티브 유저 자체가 감소를 해버렸거든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나도 잘 안 써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잘 안 쓰는데 텔레그램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영향이 상당히 컸고 라인도 지금 일본에서 그 먼슬리 액티브 유저에 대한 성장이 감소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감소했습니다. 그런지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에도 다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서 네. 메신저를 독립으로 가니까 글로 네. 쓰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네. 좀 영향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내에서 메신저 영향력 감소에 대한 네. 쪽. 지금 보게 되면 이것도 한번 지난번에 한번 드렸죠. 네. 레이브 넷마블 게임스가 카카오 없이 지금 그러니까요. 해갖고 성공을 했다. 지금 보게 되면 서머너스 워, 컴투스는 자체 플랫폼 갖고 있죠. 네. 슈퍼셀 같은 경우도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카카오 없이 지금 다 뜨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전에는 전혀 없다가 네. 전부 다 뒤에 포 카카오 이렇게 네. 붙였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거 안 붙여도 이제 1, 2위를 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 은천이라는 너 도대체 누구니? 네? 은천이. 은천이가 뭐예요? 카카오톡 보면 은천이에서 같이 해야 할까 은천이라고 보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네. 그것도 이상하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지금 네. 이쪽이 약간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 먼슬리 액티브 유저당 광고 매출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훨씬 더 네. 생산성이 높은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쪽이 이제 더 투자를 해야지만 그래서 지금 NHN 엔터가 그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을 하고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로 광고 시장에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하는 거고요. 거기다 네. 붙여먹겠다라는 거고 카카오톡도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 건데 간편결제를 하기 위해서 오토 비즈니스로 확장을 해서 택시가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위해서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카카오택시가 31일부터 영업 시작하는데 페이스북도 지금 네. 문제가 뭐냐면 지금 네. 막 자꾸 변신하려는 이유가 네. SNS 체류 시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 뭐, 물론, 지금 보게 되면은 카카오 스토리는 더 감소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속해서 그런 걸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지겹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감소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NHN 엔터 이 결제 쪽도 지금 보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삼성페이의 등장이 네. NHN 엔터에 대한 어떤 그 페이코. 네. 그죠? 페이코 서비스에 대해서 네. 성공에 대한 쪽을 약간 두렵게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 NHN 엔터의 페이코 네. 이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네. 페이코에 대한 바코드 방식을 이용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하는 진출 시장할 계획이다. 근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 보고서 나오기 전에부터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의 파급력이 얼마나 크냐. 네. 에 대한 쪽과 NHN 엔터가 얼마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냐인데 이미 유상증자 때 1,500억을 광고비로 책정을 했어요. 네. 1,500억을 광고로 책정해서 최소한 3,400만 이상만 확보하게 되면 페이코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00만까지만 가입시키면 페이코의 압승. 네. 만약에 500만을 못 넘기면 네. 페이코는 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속 나오지만 이제 그 사업의 끝은 무한하잖아요. 저도 네. 동의하는 게 페이스북이 언제까지 갈 수 없죠. 그죠? 페이스북이 다 지금 장악했지만 또 다른 애가 나서 아까 사이버라는 얘기 나오 뭐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전에는 다 사이월드 할 때 사이월드가 영원할 줄 알았지 한방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류를 잘 타는 거는 비즈니스는 영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전혀 주식시장 상관없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름도 보면 촌스러운데요.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결혼 정보 회사 있죠. 결혼 정보 회사 대표님 우리나라 뭐 있어요? 네. 네. 결혼요. 듀오 어디? 듀오? 듀오 그런 거 있죠. 듀오죠. 듀오. 네, 듀오 이런 네. 거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결혼 정보 회사. 근데 갈수록 결혼들을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 그보다는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좀 그 가벼운 관계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 결혼하고 싶죠. 보통 사람 그렇잖아요. 젊은 네, 돈 많은 사람이 하건 남자건 여자건 이런 건데요. 요즘 미국에서 가장 뜨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이런 거 하면 성인이랑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정보도 어디서 얻었느냐? CNN의 뉴스 보고 알았어요. CNN 뉴스. 이름도 아주 간단해요. 백만장자매치.com. 예?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예. 밀리어네어 매치닷컴이거든요? 예? 이게 보면, 나 100만 장사 돈다, 얼만다, 돈 얼마 번다. 이거 들어가면 아주 간단해요. 나 수입이 얼마다. 이거 딱 나오는 거거든요? 이래갖고 이게 제일 뜨고 있는 사이트라는 거지, 지금은. 네. 그래갖고 처음에 펀딩이 얼마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화면 내려주세요, 이제. 이제 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네. 미국도 마찬가지야. 결혼? 이게 머리 아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즐기고 만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딱 그래서 보면 설명하기 위해서 가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안 되네. 웬만하면 다 되는데, 사우스 코리아도 없고, 리퍼블릭 코리아도 없고, 코리아 자체가 없어. 어? 네. 네. 우리나라는 안 되는 모양이야. 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인터넷 관련된 것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뭐가 발전될지 모른다. 여기까지 얘기하겠고요. 2부에 우리 특징주랑 초대선님. 오늘 또 누구지? 항택 전문가야, 그죠? 네. 매직 15. 매직 15. 요즘 교육방송 하고 계신데요. 이번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맞게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보다 2부 가면서 코스닥 조금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코스닥 살짝 밀리고 있고요. 종목별로 일단은 그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 이쪽에서 네. 이제 차익실험 매물에 대한 쪽이 나오고 네. 있는 것.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네. 나스닥 시장에 대한 그 바이오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어제 제기되면서 또 낙폭에 대한 쪽을 키웠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아까 이제 그 하락폭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면서 네.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뭐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 물론 외국인 매도가 주요 원인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IT 쪽에서 하락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네. 제약바이오가 국내에서도 미국 시장의 영향 때문에 네. 하락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그 반도체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훅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반도체 그 왜냐면 모바일 드램 얘기 막 이제 그 2분기 지나서 이제 쇼트 지난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주가는. 제 네.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스펙까지는 잘 그 스마트폰의 스펙 그런 건 잘 모르는데요. 이거 지금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번에 제 화면 잡아주세요. 갤럭시 S6 있죠. 갤럭시 S6가 그 기본 메모리가 3기가죠. 맞죠? 갤럭시 3기가. 네, 3기가잖아요. 네. 기본 메모리요. CPU 메모리가 돼요. 이제 그 장치는 이제 뭐 32, 64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이 대표. 네. 네. 근데 보면 아수스 아시죠? 아수스. 네네. 그 아수스가 나오는 젠폰이라는 거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젠폰이 엄청 좋다고들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국의 트렌드로 나오는 우리 이석준 대표가 또 하나 사갖고 아버지 들여갖고 엄청 만족하게 쓰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젠폰2가 나왔어요. 젠폰2? 네. 근데 젠폰2 있죠? 스펙 그거 네.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주세요. 네. 젠폰 보면은요. 가격은 $300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4기가 기가. 이게 스마트, 모든 스마트 업계 최초로. 4기가를 네. 박았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3기가부터 해갖고 4기가 대세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기가. 이번에 오죽하면은 이번에 네. 아이폰 7도 네. 그 램 2기가 가야 되지 않겠니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약간 뭐 방식이 약간 다른 건 전 모르는데 있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멀티태스킹에 대한 방식이 네. 다르고 뭐 해서 뭐 상관없다 그래도 여하튼 특히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전된 태블릿이 내는 데도 있고요. 여하튼 가격은 $300인데요. 300달러 수준인데요. 4기가 램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혹시 스펙이 나왔으면 좀 확인 좀 네. 봐주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 드램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기가, 2기가 쓰던 네. 사람들이 3기가에서 이제 $300짜리도 4기가인데 저는 별로 모르지만 이성원대가 같이 많이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기가짜리 있고 3기가짜리, 4기가짜리 같은 값이면 뭘 사겠어? 뭐 같은 값이면 4기가짜리 사겠죠. 지금 보게 되면 LPDDR3 2기가 네. 4기가 램이라고 네. 2기가 모델이 있고 4기가 모델이 그렇죠. 있네요. 네네. 두 개짜리 모델이 있고요. 네. 같은 가격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SD카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전면은 카메라가 500만, 후면 카메라가 1300만. 지금 얘기는 4기가짜리가 네. 300달러. 네. 4기가짜리가 300달러.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뭐 스펙을 놓고 보게 되면. 네.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건, 일단 4기가짜리, 네. 요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프라이스 199불짜리가 아마 2기가짜리 모델이 아닌가. 네. 2기가짜리가 199불이네요. 네. 네. 4기가짜리 300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거죠. 아수스한테는 대단한 회사거든요. 예. 아수스는 일단 먹어주죠. 아수스랑 HTC는 대만 대표적인 회사가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하여튼 그 모바일 드램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데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도체 주가 올라갈 거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뭐 인텔 그 안드로이드에서 인텔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얘기 어저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뭐 디테일한 건 기술적인 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하여튼 뉴스 차원에서 4기가가 대세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아이폰 7 내지 6S 시리즈부터 또 2기가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갔습니다.